그녀가 당신 얘길 하네요. 참 따뜻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내내 웃음이 머물죠. 그녀를 처음 본 그날의 내 모습처럼 10분씩 늦게 나오더라도 잘 웃으며 넘어가줘요. 꾸미지 않아도 예쁘단 걸 모르고 온종일 거울만 들여다볼 바보일 테니 사랑한다 그녀 좀